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? 1번. 저보다 2살 많아요. 2번.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. 3번.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. 4번.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.